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이 미국이 일본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6월 29일 러시아의 따스통신, 중국의 신화통신, 이란의 일라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했습니다.